푸른 밤 종현입니다. 심심하면 한 번씩 미녀 연예인들의 가상 합성 사진이 인터넷에 뜨는데요. 제일 예쁘다는 누군가의 눈, 그리고 코, 입, 얼굴형까지 합쳐놓고 보면 그야말로 여신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정말 예쁘긴 한데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기분, 저만 느끼는 건 아니죠? 다른 사람의 좋은 점, 그걸 받아들이고 싶은 욕심은 저도 있습니다. 음악도시를 들을 때면요, 그 자연스러움이 정말 부럽고요. 음악캠프를 들을 땐 그 음악적 깊이와 지식에 감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DJ가 갖춰야 할 좋은 점들을 다 갖고 싶다 생각할 때가 많지만요. 지금 제가 그렇게 좋은 점만 흉내내려고 하면 너무 어색하겠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천천히 제 원래 모습에서 성장하겠습니다. 2월 20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 밤입니다. 2월 22일 목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였습니다. 네, 작년 겨울쯤이었나요? 연말에 델리 스파이스 공연 있다 그래서 저 가고 싶어서 막 표 구하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또 마침 스케줄이 생겨서 가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노래 들으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나중에 공연할 때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오프닝에서 예쁜 것만 이렇게 모아놓으면 좀 어색한 연예인 이상형들? 뭐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얼굴형, 눈, 코, 입 그래요. 예쁜 것만 다 모아놓으면 좀 어색하더라고요. 저는 저 음악도시의 성시경 씨 그 뭔가 되게 차가운 도시의 남자의 느낌? 그런 뭔가 되게 냉정한 그런 말투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아서 많이 들어봤는데 역시 노련하게 시간이 좀 흐름에 있어서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저도 차분히 좀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니터 하면서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네, 박소연님 잘하길 바라는 건 아니고요. 제일 보수적이라는 귀가 쫑디의 목소리에 익숙해지길 기다리는 거죠. 잘하고 있어요. 익숙해지고 있는 1위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제가 좀 더 자연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익숙해지기 쉽게. 막 목소리가 갑자기 튀고 그러면은 들으시다가 놀라실 것 같아서. 2792님, 세상엔 참 좋아 보이고 닮고 싶은 게 많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건 자기 자신의 꾸민 없는 모습인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쵸. 자신의 모습을 지키고 그 개성 있는 모습을 발전시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자극을 받아서 새로운 걸 또 찾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정민경님, 오늘도 푸른 밤과 피겨를 함께하네요. 눈과 귀가 바쁩니다. 그렇죠. 오늘도 피겨를 함께할 겁니다. 네, 연하 선수 프리 경기가 또 3시 넘어서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전까지 푸른 밤과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은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씨와 고독시 클럽 함께합니다. 좋은 노래로 힐링시켜 드릴 거고요. 홈페이지 게시판 들어오셔서 사연과 신청곡 란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십시오. 방송 중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무료인 미니,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럼 저는요, 광고 듣고 음악이 머문 자리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지금 이곳은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모데나. 스위스에서 이탈리아까지 기차를 타고 이동한 뒤 숙소에 짐을 풀고 잠시 쪽잠을 청합니다. 이탈리아 모데나는 기계공업, 그 중에서도 자동차 산업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초고가를 자랑하는 슈퍼카 공장이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죠. 그러나 음악 팬들에게 모데나는 위대한 성악가의 고향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 20세기 최고의 테너로 사랑받은 성악가. 어떤 영화 감독은 다음과 같이 그의 위대함을 찬양하기도 했죠. 파바로티가 센트럴파크에서 노래하면 꾀꼬리와 쥐도 와서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악보를 전혀 읽을 줄 몰랐지만 천부적인 재능과 노력으로 수많은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던 루치아노 파바로티. 2007년 사망하기 직전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곱씹어 봅니다. 음악을 위한 삶은 환상적이었고 그로 인해 나는 인생을 음악에 바쳤다. 여기는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고향 모데나. 세계를 감동시킨 그의 목소리를 다시 들어봅니다. 방금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으신 노래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네슨도르마였습니다. 야, 아직까지도 관객분들의 환호성이 들리네요. 크, 최고네요. 이 노래요. 저희 멤버죠. 샤이니 오뉴 씨가 콘서트에서 여러 번 불렀습니다. 저도 옆에서 들으면서 와, 나도 성악을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노래가 참, 노래도 너무 좋죠. 그런데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 나도 한번 꼭 배워서 무대를 서고 싶다, 이런 생각이라기보단 좀 음악적인 부분을 좀 더 발전시키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푸른 밤 사연들 만나볼게요. 9523님, 오늘 운전학원에 갔는데 초등학교 때 짝사랑하던 남자애를 봤어요. 정말 오랜만인데 인사도 못하고 또 그냥 지나쳤네요. 초등학교 때 제가 기억하던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말 걸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셨습니다. 운전학원 자주 가지 않나요? 뭐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가는 거 아닌가? 또 만나 뵐 수도 있어요. 그때 한번. 야! 너 무슨 초등학교? 너 창신초등학교 6학년 2반?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자연스럽게 운을 띄워보는 건 어떨까요? 뭐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래도 추억 같이 나눌 수 있잖아요. 8611님, 12시가 넘어 2월 21일 제 생일이네요. 매년 생일 때가 되면 감기에 몸살에 꼭 몸이 아프니 마음도 쓸쓸하네요. 이번 생일도 애인 없이 약속도 없이 감기랑 둘이 보내겠네요. 이런 감기 걸리셨나 봐요. 어떻게 약 챙겨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끼니를 거르시면 안 됩니다. 생일도 너무 축하드리고요.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주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그리고 또 오늘 생일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8988님, 일주일째 상사에게 혼나고 회사에서 온갖 사건 사고가 많아 하루에 13시간을 일했더니 아무리 건강한 저라도 지치네요. 좋은 노래 들려주세요. 힐링할래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사연을 보니까 한 분이 생각나네요. 저희 작가 누나가 참 힘들어 하셨는데 어제 그제 잠도 못 자고 일 계속 시킨다고 저에게까지 막 투정을 부리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컨디션이 좋아 보여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작가 누나처럼요. 내일은 더 좋을 겁니다.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릴게요. 아, 네. 그러면요. 우리는 잠시만요. 5088님. 어머나. 푸른밤을 열렬히 짝사랑하는 여인네인데요. 간만에 우연히 푸른밤 듣게 됐는데 아직 숙성은 덜 되었으나 달달하네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주셨는데 네. 밖에서 좀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종현입니다. 푸른밤 샤이니 종현이고요. 앞으로 진행을 맡았으니까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계속 짝사랑해 주십시오. 짝사랑인가? 나도 같이 사랑하면 되죠. 네, 저도. 아, 근데 좀 느끼했다, 그 막말. 아, 미안해요. 가족 여러분, 미안해요. 어우, 민망하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제이 데빗의 Happy Things. 1842님, 박다영님, 김규리님 신청곡입니다. 기분 좋은 상상을 하지 하나 둘 셋 자리에 일어나 하마처럼 입을 쫙 하품을 한번 하고 두 눈을 크게 뜨고 번쩍 기지개를 한번 쭉 펴고 즐거운 상상을 맘껏 즐겨 잊지 말고 happy happy things 상쾌한 바람이 부는 아침에 버스를 탈 때 유난히 사람이 많은 출근길 딱 내 제이 데빗의 Happy Things 들으셨습니다. 경쾌하네요. 디즈니 노래 같기도 하고요. 보컬 분의 목소리가 청아하고 동요 같은 느낌도 있고요. 네, 2378님 바로 사과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남자 청취자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셨습니다. 네, 바로 사과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근데 짝사랑이라는 말이 조금 뭐랄까요, 슬프잖아요. 좀 혼자 하는 사랑 그런 게 좀 그래서 저도 청취자분들과 같이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그만할게요 그런 마음에서 드린 말이었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 사랑해요. 푸른 밤에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먼저 휘성과 에일리의 콘서트 3월의 썸데이에 초대합니다. 3월 16일 일요일 오후 6시 잠실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리고요. 대학로 문화공간 필링 2관에서 공연 중인 연극 쉬어 매드니스에도 초대할게요. 2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공연 보실 거예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샵 8000번으로 이름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네, 문자 좀 더 들을까요? 5320님, 별밤 다 듣고 신동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듣고 있다가 너무 소란스러워서 여기로 돌려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앞으로 애청해도 되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찾아주시고요. 신동이 형 이렇게 뭔가 활력 넘치는 그런 소리 듣고 싶을 때는 또 신동이 형 찾아주시고 가끔은 좀 조용히 잠들고 싶으실 때는 푸른밤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5426님 화요일부터 바나나 쉐이크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하셨습니다. 네, 제가 그때 꼭 여쭤보겠다 했는데요. 지금 진행 중이고요. 숙제 반 정도 마쳤습니다. 여러분도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또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9431님, 종현군, 성시경 씨나 다른 사람 따라하지 마세요. 종현의 색깔대로 잘하고 있으니 걱정 말고요. 네, 감사합니다. 따라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럼요, 저는 광고 듣고 나인 씨와 고독시 클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대 나나요? 내 고독의 의미를 그대에게 닿지 못하는 오랜 날들을 이적이 부른 고독의 의미란 노래의 가사인데요. 이 시간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그대 나나요? 내 고독의 의미를 그대의 노래로 가득한 오늘 이 시간을 고독했던 시간마저 의미 있게 만들어줄 디어클라우드의 나인씨가 고른 노래로 함께합니다. 고독시 클럽 네, 클럽보다 신나고 발렌타인데이에 받은 초콜릿보다 탐나는 노래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함께할 분은요, 이분의 선곡 센스에 한번 반하면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선곡계의 개미지옥 같은 디어클라우드의 나인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미지옥 나인입니다. 네, 네 개미지옥 나인씨. 아 근데 저 좀 놀랐어요. 왜요? 앞에 이 연기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요? 괜찮았어요? 너무 좋은데요? 한 번만 더 읽어주시면 안 돼요? 그대 나나요? 이전에 지금 앞에요. 네. 나인 씨 오시기 전에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실수를 했어요. 뭐라고? 느끼한 소리를 했거든요. 제가 사랑한다고? 푸른밤 짝사랑하시는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길래 네. 저도 사랑해요 했다가 순간 너무 당황해서 내가 왜 그랬지?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고 제가 급히 또 대국민 사과를 드렸었는데 왜 근데 사랑한다 그러면 사과해야 돼요? 아 근데 그 분위기가 좀 너무 느끼했어요. 아... 제가 원치 않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서 당황해서 작가 누나도 막 프롬포트에 막 좀 아닌 것 같다고 사랑하는 거는? 아니 그렇게 그런 분위기에 그런 말 하는 건 좀 그래도 바로 사과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우와. 그리고 나인 씨 오시니까 네. 지금 많은 분들이 환영에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7443님. 네. 나인 씨, 계약서 작성은 잘 하셨나요? 일주일 동안 나인 씨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우와,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성 안 했죠. 그러게요. 작가 누나. 네. 도망갔어요. 어제부터, 그제부터 계속 나오는 말이죠. 업무태만, 근무태만이에요. 계약서 작성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만큼 또 많은 가족분들이 네. 나인 씨를 기다리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도 너무 기다렸고요. 발렌타인데이 특집으로 해주신 그랬죠. 저 지금 태양계 계속 듣고 있어요. 성시경 씨.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불러줘요. 제가요? 한 소절만 왜 그런 아니에요. 거 있잖아. 아니에요. 근데 그 노래 가사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죠. 아, 나의 사랑이 멀어지네. 오늘 아까 그 느끼한 말 했으니까 이걸로 한번 풀어볼까요? 뭘요? 안 돼요. 그러지 마요. 알았어요. 네. 지난주에 발렌타인 얘기했고요. 네. 네, 집에 가서 부럼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맛있게 드셨습니까? 정월대보름. 그 초콜릿이랑 아몬드를 네. 이렇게 같이 원래 붙어 있는 제품들도 있잖아요. 먹는 거 네, 중에서. 그렇죠. 근데 저는 따로 제가 직접 이렇게 초콜릿 한 입 먹고 네. 아몬드 한 입 먹고 이렇게 아, 그래도 지냈어요. 발렌타인데이다 보니까 그치. 초콜릿을 이렇게 안 네. 먹기는 좀 그랬군요. 그렇죠. 정월대보름과 함께 같이 가자고 맞아요. 먹었습니다. 달 정말 이쁘더라고요. 오늘 달도 예뻐요. 계속 예뻐요. 오늘 달이 굉장히 붉어요. 아 붉은 네, 밤. 굉장히 예쁩니다. 그렇군요. 진희원님, 나인 언니 여잔데 설레요. 저는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어서 아 정말요? 그런가? 되게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인가요? 모르겠네요. 임가연님이 네. 다른 건 다시 듣기도 들어 다른 건 다시 듣기로 들어도 고독 씨는 꼭 본방사수 이번 주도 성공 무지 기대하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어떠세요? 부담감 있으신가요? 부담보다는 약간 네. 그 더 설레고 네네. 되게 열심히 하게 돼요. 아 정말요? 그래서 예, 이 시간이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하거든요. 아, 무슨 진짜요? 노래를 해야 될까 이러면서 그럼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 깊이 하신 오늘의 주제 뭐죠? 요즘에 그 졸업하고 다시 이제 입학하고 그쵸, 이제 예, 이 시즌이죠. 예. 그래서 이럴 때 입학하기 직전에 뭐 하지? 심심해. 네.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럴 땐 영화 보면 좋거든요. 그렇죠. 오늘은 특별히 영화 음악들 준비를 했어요. 영화 음악들? 네. 제가 추천하는 영화도 있고 네. 너무 음악이 좋아서 선택한 곡들도 있고요. 그렇군요. 네. 저도 영화 되게 좋아하고 영화 음악들 좀 정말 좋아하는 편인데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장르 좋아하세요? 나인 씨는? 저는 사실 다 좋아해요. 다. 그래요? 뭐든지 다. 막 스릴러나 이런 거 못 보는 거 없고요. 그럼요. 공포도 잘 보세요. 그럼요. 되게 잘 보실 거 찍고 막 피 나고 이것도 괜찮아요. 잘 보실 것 같긴 해요. 그래요? 되게 이렇게 잘 보시고 막 팝콘 막 계속 드시면서 먹을 것 같아요. 전 심지어 예전에 네. 다이아드 4였나? 네네. 그런 영화를 봤는데 영화관에서 네. 그 자동차가 날아오는 씬이 있어요. 팝콘 먹다가 제가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피하고 아 마치 정말로 내 눈앞에 날아오는 네, 것처럼 저 그렇게 영화를 봐가지고 아 영화에 그렇게 몰입하시는 거예요? 그 식스센스라는 영화 봤을 때는 소리를 그냥 영화관에서 그냥 질러가지고 창피했던 적도 있고요. 근데요 그 저도요 극장에서 무서운 영화 본 적이 있는데 네. 그 화면에서 나오는 이 무서운 장면보다요 옆에서 소리 지르는 여자가 더 무섭네요. 사실 그게 나야. 아 나인 씨였군요. 네, 나였어. 아, 나인 씨였구나. 이제 혼자서 극장 가서 영화 보시기도 해요? 가끔은 그러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영화 너무 보고 싶은데 같이 볼 사람 없어서. 그리고 나 이거 보러 가고 싶은데 같이 보러 보자라고 얘기했을 때 싫을 때 좀 이상하게 볼까 봐. 그런 영화 별로. 어떤 장르 좋아하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저 혼자만의 착각이에요. 그냥.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보러 가자라고 얘기를 선뜻 못 하겠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럼 겨울 왕국 같은 건 보셨어요? 그거는 그거야 네. 많은 분들이 보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쉬웠는데 에반게리온을 에반게리온 좋아하는구나. 초기 이런 거. 네, 그래서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 집에서 그런 피규어도 모으고 그래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런 쪽은 아니고. 제가 그런 거는 좀 간수를 잘 못해서요. 뭐 갖고는 싶은데요. 네, 또 다칠까봐. 저희 피규어들이 다칠까봐요. 아, 너무 그래 보이나? 장난이에요. 아, 네, 그러면요. 네. 네 영화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의 매니악한 성향은 여기까지만 알아보고요. 되게 궁금한데. 나인 씨가 골라온 첫 번째 노래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곡? 전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노래 듣고 그럼 시작하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럼 듣고 와서 할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카에타노 벨로즈라는 남자의 네. 꾸꾸루 꾸꾸 팔로마 준비했습니다. 노래 제목 귀엽네요. 그죠? 네, 카에타노 벨로즈의 쿠쿠루쿠쿠 팔로마 듣고 오겠습니다. Dicen que por las noches no más se le iba en puro llorar. Dicen que no comía, no más se le iba en puro tomar. Juran que el mismo cielo se estremecía al oír su llanto. Cómo sufría por ella, que hasta en su muerte la fue llamando. Ay, ay, ay, ay, ay. Cantaba. Triste, muy de mañana le va a cantar a la casita sola con sus puertitas de par en par. Juran que esa paloma no es otra cosa más que su alma, que todavía la espera a que regrese la desdichada. Piedras jamás, paloma, ¿qué van a saber? Caetano Veloso의 쿠쿠루쿠쿠 팔로마 듣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 노래 되게 뭐랄까요? 뭐 네. 동물의 이런 울음소리를 표현한 건가요? 맞아요. 어떻게 아셨죠? 그렇구나. 어, 똑똑한데? 이야, 쿠쿠루쿠쿠. 비둘기가 귀여워서. 우는 소리. 아, 정말요? 우리나라는 구구구구잖아요. 그렇죠. 네, 쿠쿠루쿠쿠. 포르투갈어인 것 같아요. 어, 쿠쿠루쿠쿠. 쿠쿠루쿠쿠 해서 팔로마는 비둘기란 뜻이고요. 아, 팔로마가 비둘기란 뜻이군요. 네, 그렇대요. 그래서 이 노래를 처음 들은 거는 저는 영화 그녀에게라는 네. 영화를 보고 아, 이런 노래가 있어? 되게 신기하다. 네네. 저는 원래 포르투갈어도 별로 관심이 전혀 없고요. 네. 그리고 보사노바도 당시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때라서 이 노래 참 신기하다.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오히려 좀 이렇게 나이가 들고 나니까 보사노바가 되게 좋아요. 보사노바 진짜 섹시하죠. 그죠?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 진짜로? 보사노바 완전 팬이에요. 그러면 뭐 좋아하는 거 있어요? 보사노바 삼바 막 이런 거 진짜, 어, 진짜? 좋아해요. 진짜요? 네. 보사노바랑 삼바랑 진짜 비슷한 장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두 배 되니까. 네,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데 또 이렇게 좋은 노래를 한 곡 소개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네요. 지금 노래를 부른 남자는 카에타노 네. 벨로즈라는 브라질의 뮤지션인데요. 네네. 이 사람이 이제 삼바 그리고 보사노바를 하는 사람이에요. 어, 그렇군요. 뭐 브라질의 밥 딜런이라고 하면 가장 적당할 것 같은 그렇군요. 약간 정치적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네네. 하도 너무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노래를 많이 해서 네. 나중에는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갔다는 그 정도로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정치적인 신변의 위협을 느꼈나요? 그렇죠. 그 정도로 또 브라질이 또 은근히 위험한 그렇죠, 그렇죠. 나라기도 하니까요. 남미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분위기가 굉장히 독특해요. 그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할 때 보면은 남성적이지가 않고 오히려 되게 여성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왜 노래할 때 눈 깜빡이는 거를 보면은 네.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겠지만은 이 남자는 되게 느리게 깜빡여요. 어, 정말 천천히. 근데 그게 그렇게 섹시할 수가 없고. 그 남미 사람이니까 또 눈이 깊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속눈썹이 세상에. 그리고 속눈썹도 이렇게 네. 커튼처럼 이렇게. 어, 그렇죠. 벌렁. 전설. 비둘기 날개처럼. 아, 그렇군요. 네, 그래요. 그래서 네. 제가 이 노래를 듣고 카에타노 벨로즈를 알게 되고 또 많이 좋아하게 된 곡이기도 하고요. 이 노래 좋습니다. 그리고 전 그 후렴구인가요? 네. 그 부분에서 되게 와 되게 간드러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간지럽히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약간 보사노바 계열의 남자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능글맞을 것 같고 진짜 노래로 말고 하고. 약간 섬세할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만나면 나도 그래야지. 김은영님 그녀에게 영화 OST 아닌가요? 제 인생의 베스트 영화입니다만 아, 정말요? 영화 앞부분에 피나 바우쉬의 공연도 최고죠. 하셨습니다. 어, 피나바우시에 대한 영화도 이번에 또 나오기도 했는데요. 어, 그래요? 일단 그녀에게 영화를 조금 설명드리자면 스페인 영화고요. 그리고 네. 페드로 알모보바르 네. 도바르라는 이름의 감독의 영화기도 해요. 이 감독 영화는 뭐 나쁜 교육, 내 어머니의 모든 것, 최근작에는 내가 사는 피부 뭐 이런 예술 영화 관에서만 개봉을 하는 영화들 좀 어려운 영화일 수도 네네. 있는데요. 되게 서정적이고 좀 자극적이지 않은. 근데 내용이 되게 그녀에게는 좀 저는 많이 짠했었던 게 네. 너무 사랑하는 여자가 네. 그 식물 인간이 돼요. 이런. 근데 그 여자는 이 남자를 몰라요. 왜요, 왜요? 그러니까 짝사랑인 거죠. 이 남자가. 이 남자가 날 사랑하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식물 인간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네. 그 몇 년 동안 간호를 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기가 대신 체험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들려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장면들이 되게 멋있었어요. 보고 싶네요. 그쵸? 그녀에게 야 좋은 영화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되게 서정적이고 영상미도 되게 뛰어나서 네.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은데 두 번째 곡 듣고 싶어요. 두 번째 곡은 두 번째 곡이 뭐였냐면요. 네. 그 김유나 씨. 네네. 김유나 씨의 봄날은 간다. 봄날은 간다. 어, 이 곡도 좋은 곡이죠. 어, 이 노래 아시죠? 네, 알고 있죠. 그래서 영화 음악 중에서 좀 유명한 걸 골라보자 해서 이 노래를 골랐어요. 이 노래 그렇구나. 동명의 타이틀이죠.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 그렇죠. 예, 삽입된 곡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요. 김유나 씨의 봄날은 간다 듣고 와서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네. 그리움 나를 기억 아직까지 김유나의 봄날은 간다 들으셨습니다. 아, 곡 맨 앞에 마치 뭔가 울음을 표현하는 것 같은 기타의 네. 기타의 선율이죠. 네. 하, 참 그것도 음악적으로 참 동감이 되네요. 마음이 슬펐어요. 네, 곡조가 느껴졌어요. 아, 혹시 그럼 종현 씨는 네네. 이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는 보셨나요? 아니요, 안 봤습니다. 2001년이면 종현 씨가 몇 살이에요? 2001년도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죠. 어우씨. 왜요? 어, 되게 멀어 보이고.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제가 2002년도, 그러니까 월드컵이 제가 6학년이었으니까요. 어머, 어떡해. 2001년도는 초등학교였습니다. 어, 초등학교 되게 슬프다. 5학년. 저는 그 2002년도에 제가 어른이 된 해거든요. 아, 그렇군요. 20살 딱, 야! 네, 이런 얍! 기분이었는데. 그때 보셨어요? 그럼? 어, 그쵸. 저는 당시, 개봉 당시에 봤는데요. 어... 그 허진호 감독님 영화예요. 저는 네. 허진호 감독님을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렇군요. 그 어떤 한국 멜로 영화의 획을 그으신 분이 아닐까? 아...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봄날은 간다는 그러면 어떤 느낌의? 어떤 영화냐면요. 네. 그 유지태 씨랑 이영애 씨가 네. 연인이에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만나고 사랑하는지가 나오고 나중에 여자가 어떻게 마음이 변하는지. 사랑이 이렇게 변하는. 네. 그래서 유지태 씨가 그 극 중에서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는 그 대사는 알아요. 어, 아는구나.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 대사는 들어본 것 같고. 맞아요. 이영애 씨가 나온다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 네. 라면 먹고 갈래? 여기 나온 건가요? 왠 그 라면 같이 먹는 장면이 있네. 아, 여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 봄날이 간단가요? 그, 뭐야. 내일 라면, 꼭 보겠습니다. 그 라면 같이 먹는 장면이 있고. 네. 그 사랑이 식고 나서는 그 라면 같이 끓이다가 이영애 씨가 유지태 씨한테 나 김치 못 담궈라는 말을 해요. 어,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싶어서 유지태 씨가 약간 이렇게 네. 하는데 이영아 씨가 어, 나 결혼 싫다는 말을 김치 못 담궈라는 말로 하는데 허, 세상에 그 말이 또 여자의 마음에는 또 이렇게 사무치는 데가 있더라고요. 내일 꼭 보겠습니다. 이거 꼭 보세요, 진짜. 어, 네, 내일 봐야겠어요. 5898님. 네. 이 노래 참 좋은데 전 왜 자꾸 안영미 씨가 생각나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제가 네. 라면 먹고 갈래 여쭤봤잖아요. 그 효과인 것 같아요. 아. 안영미 씨가 이걸로 좀 어, 개그 코드를 많이 어, 패러디를 하셨죠. 아, 그랬구나. 네. 8413님. 와, 제 인생의 영화. 봄날은 간다네요. 30번도 더 본 것 같아요. 이사오 사사키의 곡들도 너무 좋았어요 하셨습니다. 왠지 8413님은 저랑 그 연배가 같으실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30번 봤다시니까. 30번 본 영화 있으세요? 어, 아니 없어요. 없어요? 네. 전 있어요. 어, 뭐요? 타짜요. 타짜 1편. 왜요? 어, 그러게요. 나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봤는지 모르겠는데 TV에서도 많이 방영을 해주고요. 네네. 친구들하고 좀 장난 삼아서 대사 외운다고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오, 대사 그럼 외운 거 있어요? 네, 많이 외웠죠. 하나만 해주세요. 쏠 수 있어? 아시죠? 예림이. 와, 진짜 많이 봤구나. 정말 많이 봤고요. 아닙니다. 또 네. 최윤지님. 네. 이 노래 어머니가 진짜 좋아하셔서 자주 불러주셨는데 어... 추억 돋네요 하셨습니다. 왠지 어머니가 저랑 같은 연배이신. 안 돼요. 안 돼요. 아, 농담입니다. 네, 하나 읽어주세요. 네, 8924님. 음악이 정말 좋네요. 저 이 코너 때문에 헤드셋 샀잖아요 하셨어요. 어, 헤드셋으로 들으면 좀 더 좋은가요? 그렇죠. 뭔가 기분도 나고요. 헤드셋이 좀 더 음악을 나에게 가깝게 그치. 해준다라는 느낌도 있잖아요. 왠지 공간이 생기는 것 같고. 맞아요. 예, 좋았으면 좋겠네요. 하, 봄날은 간다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이게 영화랑 노래 제목이랑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작사는 자우림의 김유나 씨가 하셨어요. 네네네. 근데 노래는 원래 일본 곡이네요. 그 원곡은 성함이 마츠토야 유미 씨 곡이고요. 네. 이분이 또 그 일본에서는 거의 국민 가수라고 들었어요. 어, 3천만 그렇군요. 장이 넘게 판매를 하셨다고 3천만 장. 합니다. 진짜 많이 파셨네요. 그렇죠. 18년 부럽습니다. 동안 거의 계속 1위를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음악은 많이 못 들어봤는데 네. 이 노래 들으면 좀 서정적인 음악을 하실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그렇네요. 네. 좋은 음악 얘기 나누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 곡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곡도 진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요. 네. 봄날의 곰을 좋아하세요? 라는 영화에 수록된 조원선 씨의 원더우먼. 어, 봄날의 곰을 좋아하세요? 네. 에 수록된 OST군요. 그렇습니다. 어, 너무 궁금한데. 이거, 어떤 곡인지. 그, 가사가 정말 좋은데요. 네. 그, 하도 집중해 너를 다 외웠어. 라는 가사가 있어요. 하도 집중해서. 너를 다 외웠대요. 이야. 윤종신 씨 작사. 야, 정말 공부인가요? 어, 근데, 외울 정도로. 어, 그러니까 근데 이거 너무 제가 뭔지 알거든요. 제가 마치 타짜를 30번 봐서 대사를 다 외운 것처럼. 어, 사랑했구나 타짜를. 사랑이구나. 타, 제가 타짜를 딱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았네.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네. 영화는 어떤 영화예요? 영화는 배두나 씨랑 이성재 씨 주연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전 이 영화 김남진 씨다. 김남진 씨 주연이었는데요. 네, 네. 전 이 영화를 안 봤어요. 아 그래요? 심지어 그냥 이 OST가 좋아서 오늘 가져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럼 조한선 씨의 원더우먼 들으면서 2부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나임 씨와 고덕씨 클럽 이어가겠습니다. 푸른 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고독시 클럽 김연아 선수 클린 연기를 할 때처럼 딱 떨어지는 난 씨의 선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광인데요. 이거는 네. 정말 김연아 선수의 네. 클린 연기처럼요. 와. 딱 떨어지는 선곡을 이런 칭찬이 제가 여태까지 받은 칭찬 중 제일 어제 보셨어요? 봤거든요. 클린 하시는 거? 세상에 천사 같더라고요. 저 무릎 꿇고 봤어요. 저희 집 강아지랑 같이 소파에서 내려와서 낮은 자세로 경건하게 임했습니다. 노래 듣고 왔는데 조원선의 원더우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노래 뭐 영화는 안 봤다고 하셨지만 그렇죠.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해요. 그 2003년 네. 네, 발표된 로맨틱 코미디? 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해피엔딩이래요. 나 이거 스포해도 되는 건가? 해피엔딩이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괜찮죠? 괜찮죠. 그렇죠. 네. 뭐 누구랑 되는 건 얘기 안 했으니까. 네네네네. 봄날의 곰을 좋아하세요. 뭐 근데 해피엔딩인데 배두나 씨와 김남진 씨가 나오면 뭐 네, 해피엔딩입니다. 네네. 그 용희 감독이 또 감독을 하셨고요. 네. 이 영화 OST가 정말 좋아요. 맞아요. 이 영화 그 OST가 음악 감독이 윤종신 씨인데요. 네. 당시 처음 영화 음악 하시는 거라서 정말 심혈을 기울인, 공들인 온 힘을 다해 네,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잖아요. 윤종신 씨, 유희열 씨, 하림 씨, 조한선 씨, 김현우 씨. 야 이름만 들어도 야 이건 정말 그쵸. OST 앨범이 제가 소장하고 싶을 정도로 최고입니다. 유희열 씨가요. 윤종신 씨의 환생을 리메이크해서요. 느끼한 환생이라고 또 다시 불러서 또 수록이 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네. 듣고 싶네요. 느끼할 것 같아요. 정말. 그죠? 희열 씨, 유희열 씨가 그런 매력이 또 있으니까요. 네, 모바일 메신저로 야옹야옹님. 이게 아마 윤종신 씨가 진행할 때 2시의 데이트 로고송이었죠. 저도 OST 앨범은 나오자마자 샀는데 영화는 나중에 봤어요. 그러셨구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OST 앨범은 굉장히 많이 화제였던 거죠. 영화보다도 오히려 더. 그렇구나. 네, 네 임가연님. 김유나 씨에 이어 조원선님까지. 난 씨, 저랑 취향 비슷해요. 두 분 다 여성 보컬 국가대표급이죠. 아, 웃기다. 국가대표급이구나. 사실 일부러 네. 김유나 씨랑 조원선 씨를 같이 골랐어요. 저는 앞쪽에. 그 어렸을 때, 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 김유나 씨랑 조원선 씨 보면서 자랐어요. 아무래도 나도 나중에 저렇게 멋있는 여성 싱어송라이터가 돼야지 그렇군요. 이런 생각도 있었고 두 분이 좀 비슷하신 게 밴드 프론트 우먼으로 맞아요, 데뷔를 맞아요. 하셨고요. 자우림 그리고 롤러코스터 네. 그 두 분 다 솔로 앨범을 네, 발표하셨죠. 네, 그 오늘... 솔로 앨범까지도 너무 훌륭하고요. 맞아요. 네 오늘 들은 두 곡도 너무 좋고요. 그죠 그죠. 맞습니다. 혹시 나인 씨는 그냥 믿고 듣는 나인. 개미지옥 나인. 네, 믿고 듣는 개미지옥 나인 씨입니다. 네. 네. 강지수님. 말하시는 거 들으니까 영화 당장 찾아서 보고 싶은 기분이네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현 씨도 계속 지금 네. 보고 싶다고. 저 내일요. 내일 음악방송 끝나고요. 아마 영화 한 두 편, 세 편 쭉 볼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소개해드릴 이 노래는 네. 영화가 진짜 좋은데 이 영화도 보셔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 영화요? 네. 뭘까? 궁금해 죽겠네. 빨리 그럼 좀 들어볼까요?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시다니. 그 About Time이라는 영화예요. 혹시 영화... 보셨나요? 이 영화 알아요. 알아요. 보지는 못했고요. 보지는 못했고 네. 정말 너무 바쁘다. 안타깝습니다. 영화도 못 보고. 네.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얘기하는 걸 너무 많이 들어서 네. 저 빼고 친구들이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싶은데 낚여 있어서 못하더라고요. 되게 착하다. 그래서 하루 이틀이 지나니까 네. 결국엔 그냥 얘기하더라고요. 이랬고 저랬대. 네. 뭐 그래서 이렇게. 저는 마치 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가 다 본 것 같아요. 그랬다면서요? 그 영화에서. 네, 그렇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그랬다고. 그 레이첼 맥아담스가 주연한 영화인데요. 네. 저는 재밌는 게 레이첼 맥아담스가 그 시간 여행을 하는 영화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뭐 미드나잇 인 파리 뭐 그 또 뭐 있더라 뭐 등등등. 되게 막 노트북. 네네. 정말 계속 시간 여행자의 아내. 네, 계속 시간 여행만 해요. 근데 네. 이 노래 역시 시간 여행하는 노래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노래죠? 그 벤폴즈의 노래인데요. 네. 더 럭키스트라는 곡이고요. 네. 이 곡은 벤폴즈가 일부러 네. 이 영화에 수록하려고 만든 곡이기도 해요. 이 영화를 위해서. 그렇죠. 또. 근데 가사가 너무 특이하고 되게 로맨틱했던 게 그 네. 가사 중에 옆집 90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 네. 그런데 며칠 뒤에 그 할머니도 같이 돌아가셨대. 어머, 미안해. 내가 우리가 인연이란 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좀 이상했지? 난 너를 너무 사랑해 하면서 마지막에는 난 정말 운이 좋은 남자야 이러면서 노래를 하는데 왜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담담하게 그리고 앞뒤가 좀 맞지 않고 횡설수설하는 남자가 매력이 있을 때가 그러니까. 있죠. 그렇죠. 네. 쫑디라고는 안 할게요. 저 매력 있나요? 저 횡설수설 잘하는데. 6382님, About Time은 진짜 봐야 해요. 느낌표 4개 보내주셨습니다. 보셔야 되겠다. 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봐야 되고. 지금 극장에서 하나요?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어디서 봐야 되죠? 아이, 안타깝다. 최윤지님, 내일은 영화만 보다 끝나겠구나. 감사합니다. 할 일이 생겼네. 키키키키. 하셨습니다. 이분도 지금 저와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화가 내가 봐야 할 네. 위시 리스트에 차곡차곡 쌓인 거죠. 좋은 영화 볼 거 있으면 전 부러워요. 이 영화 아직도 안 봤어? 부럽다. 이런 기분. 인생에서 아직 낙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낙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요. 노래부터 듣고 더 얘기 나누겠습니다. 벤폴즈의 더 럭키스트 듣고 올게요. 벤폴즈의 The Luckiest 듣고 오셨습니다. 네. 네, About Time의 OST였죠? 네, 맞아요. About Time 얘기를 노래 나가는 동안 참 했는데. 구구절절했죠. 아니, 왜 저를 그렇게 저를 우습게 보시더라고요. 작가는 나라 라인 씨가. 그 About Time이란 영화가 네. 그 남자 주인공이 시간 여행을 할 수 있게 되는 맞아요. 내용인데요. 어두운 곳에서 주먹을 꽉 쥐면 그 눈을 감고 이렇게 쫙 하면 시간 여행이 되는 건데 네. 그 종현 씨가 그 어두운 데서 그걸 해봤다길래 아니 그 얘기를 듣고서 그게 그렇게 웃겨요?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안 될 건 저도 알았어요. 안 갈 건 나도 알고 있었어요. 시간 여행이 안 될 건 알고 있었지만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고 막 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영화 소개 뭐 트레일러라고 하나요? 그런 거 봤을 때 그런 장면이 나오길래 나도 한번 해볼까? 아... 역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저와 작가님이 같이 네. 다섯 살이냐면 굉장히 업신여겼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동심어리입니다. 1802님, 제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봤던 영화인데 그때 이 영화 보고 나서 서로 그랬거든요. 우린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고. 그래요, 이 영화가 그런 게 있대요. 그 썸 탄다고 하잖아요. 네네. 약간 그 연애 할까 말까 하는 연인들이 보면 연애를 하게 된대요. 아 그래요? 그런 영화래요. 사랑이 피어나는 영화구나. 그렇습니다. 나 보러 가야 되는데 내렸어. 그럼 나 봐야 되는데. 지금 4288님. 네. 저 어제 About Time 영화관에서 봤어요. 몇몇 영화관에서는 아직 상영 중이니 꼭 보세요. 혼자 봤는데도 정말 좋은 영화더라고요. 다시 보고 싶은 영화예요 하셨습니다. 가야겠다 그러면. 아직 하니까요. 네. 전국에 계신 분들 About Time 보러 가실 때 옆자리를 한 번씩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머리가 눈부신 그 하얀색인지. 아 그렇고요. 벤폴즈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네. 벤폴즈는 어떤 가수죠? 벤폴즈는 천재. 딱 제가 느낄 때는 벤폴즈 하면 그냥 천재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요? 그 피아노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남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여자도 욕할 수 있고요. 내가 느낄 때는 당연히 공연도 할 수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돈도 당연히 벌 수도 있고 네네. 피아노 한 대로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남자. 피아노 한 대만 있으면 그렇죠. 아 역시 뭐 하나만 잘하면 돼요. 벤폴즈는 피아노를 잘 치네요. 그렇죠. 노래도 잘하고. 그 피아노 록이라고 하죠. 네. 그 벤폴즈가 처음에 데뷔했을 당시가 95년 정도였는데 네. 당시에는 좀 생소했어요. 락하면은 기타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피아노 한 대로 기타 사운드에 버금갈 만큼 굉장히 꽉 찬 사운드를 보여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고요. 계속 천재 소리를 들은 남자예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데뷔 연도가 95년도. 네. 그러다가 2000년도 해체를 했네요. 해체 이후에 이제 벤폴즈가 혼자서 솔로 활동을 했었죠. 벤폴즈 5가 이제 데뷔 95년이고 네. 2000년 후에는 벤폴즈 혼자서 활동을 하다가 2011년에 또 재결성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벤폴즈.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금방 듣다가. 맞아. 뭔가 시원하기도 하면서 감성적인 부분도 있고. 그죠. 그 나인 씨가 얘기해줬던 가사 얘기도 막 떠오르고. 좀 귀여워요, 전 목소리가. 아, 그래요? 들으면은. 그래서 괜히 이렇게 모성애라고나 할까? 그런 느낌도 들고. 모성애를 자극하는 게 되게 중요한가 봐요. 당연하죠. 그렇더라고요. 어때요? 어떤 게 가장 모성애를 자극하나요? 남자들의. 저는 그 뒷모습. 뒷모습? 목덜미. 목덜미요? 강아지처럼? 목덜미를 이렇게. 근데 지금 한 시간 넘은 네. 시간에 남자 목덜미 얘기하니까 괜히 좀 부끄러우니까. 왜 부끄럽죠? 모르겠어요. 모성애를 자극하는 다른 가수 누가 있을까요? 벤폴즈 말고요? 벤폴즈 말고도. 쫑디. 네, 넘어가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그런 것도 하는데. 제 얘기 말고요. 어두운 데서 그런 거 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요. 되게 근데 말 이상하다. 어두운 데서 그런 거 하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노래까지 추천받아봤는데요. 네. 세 번째 노래까지 받았죠? 네 번째입니다. 네, 네 번째 노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정신이 없네요. 괜찮아요. 네, 그럼 오늘 마지막 노래 알아볼게요. 이 곡 진짜 정말 정말 멋있는 곡인데요. 네. 연주곡이에요. 그래요? 연주곡이라서 더 너무나 완성도가 있는 곡이기도 하고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그 혹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전 마지막 곡으로 계속 그 쓸쓸한 노래를 고르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가기 때문에 잘 가요. 그런 느낌의 그렇죠. 곡을 고르시는 거군요. 네, 그 장화홍련이란 영화 혹시 보셨어요? 보았습니다. 보셨구나. 봤어요. 저 영화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거의 마지막 장면일 거예요. 그 자기의 실수, 자기의 그 과거를 후회하는 장면에서 네. 돌이킬 수 없는 걸음이라는 연주곡이 나오는데요. 장화홍련 OST는 이병우 감독님이 다 음악을 하셨고요. 네. 그 이병우 감독님은 뭐 영화 한 거 진짜 많으세요. 뭐 관상, 네네네. 마더, 해운대, 괴물, 왕의 남자. 뭐 정말 걸출한 그렇네요. 영화들의 음악을 하셨고요. 네. 그 데뷔는 86년도에 데뷔를 하셨어요. 그 어떤 날. 어떤 날? 예, 명반이죠. 어떤 날에 1집으로 데뷔를 하셨습니다. 조동익 씨랑 같이 네. 한 앨범인데요. 그 앨범도 진짜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병우 씨가 하신 앨범 중에서 네. 양희은 씨의 1991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라는 예, 앨범이 있는데 그 앨범이 진짜 명반이에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병우 씨의 예, 돌이킬 수 없는 걸음. 오늘 추천해 주셨는데 네. 그럼 노래를 먼저 듣고 와서 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병우의 돌이킬 수 없는 걸음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병우의 돌이킬 수 없는 걸음 듣고 오셨습니다. 야, 짧지만 임팩트가 강한 그죠. 노래네요. 네, 그 왈츠가 주는 그 뭐랄까 좀 드라마틱함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우울함도 느껴지고요. 슬픈 거 있잖아요. 네, 아, 맞아요. 이 장면이 나올 때 진짜 그 영화관에서 사람들 아, 다 이런 한탄을 그쵸. 약간 반전이기도 한데요. 맞아요. 장화홍련이란 영화가 공포 영화. 그렇죠. 근데 제가 느낄 때는 공포 영화로 둔갑한 네. 어떤 가족 영화? 가족 영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 안에 좀 슬픔들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배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송수빈님, 이 음악 여자들이 좋아하는 영화 OST 1위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여자. 정말 여자인 거죠, 제가. 맞습니다. 여자, 여자. 그냥 여자도 아니에요. 여자. 나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주혜님. 제목만 들었을 땐 무슨 노래지? 생각했다가 첫 부분 들으니까 바로 아 하고 기억이 났네요. 아, 맞아요.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머릿 속에 박혀있는 노래라는 거죠. 그렇죠. 이병우 씨. 그렇게 기타를 잘 치신다고. 그 제가 아까 벤폴즈 씨를 소개하면서 벤폴즈 네. 씨라고 하니까 웃기다. 벤폴즈 씨. 벤을 소개하면서 제가 네. 말씀드린 게 피아노 하나면 다 되는 남자라고 했는데요. 이병우 씨 기타 소리 들으면요. 네. 정말 그냥 띵만 쳐도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 게 네. 정말 천재 기타리스트신 것 같아요. 아, 이런 분들은 전생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일단 이생에서는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시겠죠. 아, 그렇군요. 네. 성지연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네요. 영화는 무서워서 보지 못했는데 어쩌다 들은 노래가 너무 좋아서 계속 듣고 있어요. 혼자 버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면 뭔가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느낌이랄까요? 아, 되게 정확하시다. 이게 맞아요. OST다 보니까 네. 더 그런 부분을 자극하는 것 같기도 해요. 뭔가 한 장면에 내가 주인공인 것 같은 느낌. 네. 되게 정확하신데요. 네, 맞습니다. 1550님, 네. 전 이병우 씨 하면 왕의 남자가 생각나요. 전 왕의 남자를 5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이분 50번입니다. 네, 제가 졌네요. 영화관에서 볼 때마다 울었는데 벌써 그게 몇 년 전인지 하셨네요. 이병우 씨가 또 왕의 남자 네, OST 하셨죠. OST 하셨어서 네. 50번 아, 지금 예, 타짜는 비교할 게 아닌데요. 지금 왕의 남자 50번 분발하겠습니다. 네, 난시가 들려주는 음악 얘기로 함께 했는데요. 네. 야, 오늘도 정말 꽉꽉 채워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제 한 주를 꽉 채워주셨습니다. 아. 봐야 될 영화들이 수두룩 빽빽이에요. 맞아요. 조현 씨가 좋아하는 영화 하나 추천해줘요. 저요? 저도 좀 보게. 추천해드렸는데, 타짜. 봤단 말이에요, 그거는. 알겠어요. 장난이고요. 네. 아까, 노래 나가는 중에 추천해드렸었는데, 혹시 보셨어요? 했는데, 아메리칸 사이코라는 영화. 그죠, 멋있죠. 네, 봤네요. 좋아해서. 에반게리온도 다 보고. 에반게리온보다는 아메리칸 사이코를 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렇구나. 좀 이 사회에 대해서 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나, 이렇게 많이 스스로 맞아. 고민을 많이 던지게 됐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영화의 명장면은 또 크리스찬 베일이 나체로 네. 그 뛰어다니는 장면이 굉장히 명장면이죠. 맞아요. 그리고 음악 소개를 하면서 너무 신나서 우비를 입는 장면도 정말 명장면이죠. 진짜 좋아하나 보다. 눈에서 반짝했나? 아메리칸 사이코 같아요. 크리스찬 베일이 이 영화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또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오늘 영화 얘기로 함께 봤는데요. 오늘 집에 가서 다시 보고 싶으신 영화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네, 오늘은 연하킨 봐야죠. 맞아요. 연하킨 봐야죠. 네. 그럼 다음 주에도 난 씨가 들려줄 음악 얘기 기대하면서 여기서 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지금요. 김혜진 선수 출전했다고 합니다. 끝났네요. 지금 끝났구나. 네, 끝났고요. 결과가 정말 기대가 되고. 네, 궁금하네요. 수고했다고.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8101님. OST를 듣고 노래가 너무 좋아서 보게 된 영화가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라나델레이의 영 앤 뷰티풀 신청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연기, 그리고 여자 주인공의 심정을 그대로 담은 노래 가사, 이것도 꼭 보세요. 네, 하셨습니다. 꼭 보세요. 그러면 이 곡 저는 이 영화 봤습니다. 아, 보셨어요? 이 노래도 알고요. 아, 이 그래요? 노래 가사가 되게 멋있는 게 네. 여자의 마음을 진짜 너무 잘 담은 게요. 내가 어리지 않고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아도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가사. 여자들은 왜 그런 거 물어보지? 확인하고 싶어요. 당연히 사랑하죠. 에이. 사랑하는 여자가. 그렇게 쉽게 믿는 건 여자가 아니죠. 그러게 말이야. 왜 안 믿을까? 참. 못 믿어. 말로 해도 못 믿는. 아메리칸 사이코라서. 저는 코리안입니다. 아메리칸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 노래. 들으면서 네. 나인 씨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연하킴 재밌게 보시고요. 네. 라네 델라이의 영앤 뷰티풀 81011님의 신청곡입니다. 듣고 올게요. When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던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22. 누군가가 보기엔 한참 어린 나이다. 그런데도 요즘 난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친구들과 어떤 얘기를 해도 결국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그게 어른이 됐다는 증거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생각이 많아지긴 했다. 그리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는 사실에 불안하기만 하다. 그런데 며칠 전 봉사활동으로 가게 된 곳에서 한 아이를 만났다. 별거 아닌 대화 속에서 나와 내 친구들은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점점 더 옛날로 파고드는데 그 아이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이야기만 했다. 뭔가 확고한 꿈이라도 있는 건가? 꿈이 뭔데 그렇게 확신을 하는지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없다 였다. 그래서 난 다시 물었다. 넌 확실하게 정해지지도 않은 미래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 내 질문에 다시 질문이 돌아왔다.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기대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촌철살인 같은 한마디다.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기대된다. 정해지지 않은 그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본다. 아무 누르는데 언젠가 날 불렀던 책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문주연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짙은의 고래였습니다. 네, 짙은의 고래는요. 윤수진님, 5470님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셨습니다. 네, 책이 등록되었습니다.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네, 9130님,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멋지네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니까요. 예전에 종현 DJ가 SNS에 올려주셨던 빨간 머리 앤의 한 장면이 문득 떠오르네요 하셨습니다. 새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생각났어요. 읽으면서. 뭔가 정해져 있지 않는 미래가 더 기대가 된다. 세상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게 너무 좋다. 이런 부분이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 또 저는 빨간머리엔 이 명대사를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가 참 감동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게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동심이죠. 어린 친구들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은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동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착한 누나는 항상 절 비웃지만요. 그럼 푸른밤 가족들 사연 더 보겠습니다. 김채령님, 김혜진 선수 뭔가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완전 잘했는데 너무 아쉬워요. 빙판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하셨습니다. 네, 라디오 진행하느라 못 봤는데 부상 없이 끝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넘어지셨다니 부상 없길 바라겠고요. 이번 올림픽 빙질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가 있던데 저는 그냥 선수들이 안 다쳤으면 해요. 많이 쇼트트랙도 계속 넘어지는 장면이 많이 보여서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요. 선수들 건강히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9533님, 저 오늘 대학교 입학식 해요. 새로운 만남에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네요 하셨습니다. 네, 새로운 만남은 언제나 설레죠. 그리고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떨까, 저 사람은 어떨까, 가끔은 좀 저를 더 꾸미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9533님도 지금 그 설렘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2809님, 회사 승진시험 준비 중이에요. 회사에서 퇴근하고 자리 잡고 앉아 공부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네요. 그래도 라디오 핑계로, 연합팀 핑계로 공부합니다. 네, 대단하신 거예요. 낮에는 또 열심히 일을 하시고 퇴근하시고 공부까지 하시는 건 남들보다 더 바쁘게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니까요. 화이팅 하시고요. 라디오 들으시면서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718님, 슬럼프일까요? 워드창을 띄워놓고 2시간이 다 되도록 한 페이지도 채우질 못했습니다. 아마추어 작가인데 요즘 따라 머리도 굳고 상상한 대로 글이 잘 나와주지 않네요. 종현 씨는 작곡할 때, 맡길 때 어떻게 하세요? 하셨습니다. 저는요, 슬럼프가 생겨서 이렇게 막히면요, 좀 도움을 청하는 편이에요. 뭐 대신해달라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음악을 하는 친구들과 좀 관련이 되는 얘기든 아니든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순간적으로 좀 머리를 식히는 거죠. 순간적으로 머리를 좀 식히고 얘기를 나누면서 또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좀 0718님도요, 주변에 좀 같은 직업을 갖고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헤쳐나가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화 선수가 슬럼프는 내 안의 꾀병이다 라는 멋진 말을 했었다던데, 슬럼프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음먹은 거에 따라서도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화이팅 하세요. 이지연님, 힘들어하시는 부모님 위해 요리를 했는데요. 제가 요리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맛있다고 아주 잘 드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먹어봤거든요. 그렇게 맛있진 않았다는. 부모님께서 얼마나 저를 아껴주시는지 알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아유, 부모님이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따님이 해주셨는데 저도 부모님한테 이렇게 음식 해드리면요, 엄마랑 누나가 진짜 신나서 먹습니다. 근데 제가 만든 건 진짜 맛있긴 해요. 이지현님도요, 앞으로 좀 더 많이 준비하셔서 정말 맛있는 음식으로 부모님께 차려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6808님이 신청하신 캐샤의 틱톡, 그리고 김유나님이 신청한 이승환의 Happily Ever After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Wake up. And feeling like P. Diddy. Hey, grab my glasses, I'm out the door. I'm gonna hit this city. Let's before go. I leave, brush my teeth with a bottle of Jack. Cause when I leave for the night, I ain't coming back. I'm talking pedicure on our toes, toes. Trying on all our clothes, clothes. Boys blowing up our phones, phones. Dropped up and playing our favorite CDs. Pulling up to the parties. Trying to get a little bit tips. Don't stop, make it pop. DJ, blow my speakers up tonight. I'ma fight till we see the sunlight. Tick tock on the clock, but the party don't stop. No, don't stop, make it pop. DJ, blow my speakers up tonight. I'ma fight till we see the sunlight. Tick tock on the clock, but the party don't stop. No. Unless they look like Mick Jagger. I'm talking about everybody getting crunk, crunk. Boys try to touch my junk, junk. Gonna smack him if he getting too drunk, drunk. Nah, nah, we go until they kick us out, out of the police. Shut us down, down. Police shut us down, down. Po, po, shut us down. Don't stop, make it pop. DJ, blow my speakers up tonight. I'ma fight till we see the sunlight. 캐샤의 틱톡, 이승환의 Happily Ever After 두 곡 이어 듣고 오셨습니다. 네, 가족분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8409님, 푸른밤 꼭 듣고 잘 거라고 취침 시간을 2시로 늦췄더니 18일째 3시간도 못 자고 출근 중입니다. 일어나기도 힘들어서 오늘은 자야지, 다시 듣기로 들어야지 하고 생각하다가 시간 되면 저도 모르게 미니를 켜네요. 같은 순간을 공유하는 게 좋은가 좋아요. 푸른밤에 중독돼 버렸나 봐요. 몸은 피곤해도 귀는 행복하니 좋은 거겠죠 하셨습니다. 네, 제가 18번째 푸른밤 시작을 했군요. 18번째 18일 2주, 이제 내일이면 3주 되는 거네요. 이야, 시간이 참 빠릅니다. 감사하고요. 그래도 너무 피곤하시면 하루에 지장이 있으니까요. 내일은 일찍 주무시고요. 모레부터 또 같이 해주십시오. 네, 3085님. 유독 운이 안 따르는 2월이네요. 원하는 회사 공채가 갑자기 뜨더니 서류조차 통과 못하고 작년부터 준비했던 중국어 시험도 떨어졌네요. 구직 중인데 면접 본 곳에선 연락도 없고 남자친구는 군대에 있고 너무 힘 빠지네요. 3월엔 좋은 일만 생기겠죠? 네, 3월은 더 좋을 겁니다. 날씨도 풀릴 거고요. 봄이 오잖아요. 봄이 오는 것처럼 3085님도 좀 더 쉽게 잘 풀리실 겁니다. 남자친구 그 면회도 한번 가보세요.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고 네 푸른밤 계속 들으시면요 좋은 일 생길 겁니다. 네 그럼요 한 곡 더 듣겠습니다. 미국 네오펑크 록 밴드죠. 아타리스의 So Long Astoria 듣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린 님은 박진관. 눈물 흘리며 살아야겠네. 눈물 쏟으며 한 생을 살아넘겨야 하겠네. 죽을 먹고 살아도 한민족 품에 안겨 가슴에 저린 한을 풀어보며 살아야겠네. 무너질 것도 없느니 산천두덕에 무너져 내리는 폭풍우 같은 것은 무엇이던가. 번쩍거리면서 번쩍거리면서 뒤돌아서는 것은 무명을 밝히는 것인지요. 이 몸뚱이 멀쩡한데 이 몸뚱이 멀쩡한 육신인데 갈기갈기 찢는 몸뚱이는 누구를 지디긴 꿈이더냐. 한 번만 믿어다오. 한 번만 믿어주오. 이 몸뚱이 끌고 갈 몸뚱이 오게 되면 푸른 무덤을 만들어 수레를 끌고 오리니 그날 오기만을 기다리며 살리라. 기다리다가 지치면 땅에 쓰러져 혀를 내밀어 우리가 기다린 님 오기만을 기다릴래요. 우리가 기다린 님은 꽃가마를 타고 봄이 오는 날 봄과 같이 오리라. 눈물 흘리며 살아야겠네. 눈물 쏟으며 한 생을 살아야겠네. 뒤숭숭하고 슬픈 소식들이 계속 나오다가 어젠 그래도 오랜만에 훈훈한 뉴스들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있을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였고요. 어제 진짜 오랜만에 이상가족 상봉이 있었죠. 저도 몇 년 만에 TV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누구의 잘못이든 그래도 헤어진 가족은 꼭 다시 만나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이상가족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다들 기뻐하는 모습 보고 싶네요. 오늘 끝곡은 오랜만에 옛날 노래 하나 선곡했습니다. 시스터 슬레지의 We Are Family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